잠이 잠이 네 사랑 전해줘 Love me love me 내 품에 안겨줘 Kiss me 너만을 사랑해 네가 웃을 때 난 바보처럼 내가 널 볼 때 넌 마치 예쁜 인형처럼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두근거려 너 때문에 난 하루하루 행복해져 I want you all my love 너만 바라봐줘 너만을 사랑해 세상 모두 변해도 All my love 너만 보면 뛰는 가슴 언제까지 나 너만 안고 있을게 L.O.V.E girl 내 손을 잡고 fly L.O.V.E girl 나를 make 'em fly L.O.V.E boy Yes we can fly to the sky L.O.V.E boy I won't take you there baby 손을 잡아줘 Kiss you 영원히 사랑해 네가 들려주는 음악처럼 네가 들려주는 달콤한 콧 노래처럼 1분 1초가 너무너무 소중했죠 매일 듣고 싶어 사랑해 너 I want you all my love 너만 사랑해줘 널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변해도 All my love 너를 그린 작은 가슴 언제까지나 너만 안고 있을게 L.O.V.E girl 내 손을 잡고 fly L.O.V.E girl 나를 make 'em fly L.O.V.E boy Yes we can fly to the sky L.O.V.E boy I won't take you there baby Love, 너만 바라봤죠 너만을 사랑해 세상 모두 변해도 Oh my love 너만 보면 뛰는 가슴 언제까지나 너만 안고 있을게 L.O.V.E girl take my hands L.O.V.E girl grab my hands L.O.V.E boy Yes we can fly to the sky L.O.V.E boy I won't take you there baby take my hands baby you know what I want you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리니 Can you feel my beat take my hands baby you know what I want you 나는 너 아니면 안돼 너만이 make me laugh you make me laugh